예전에 혜균아 소리 좀 올려라. 이거 너무 작다. 예전에 그 신설 분당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위층이 목욕탕인 적도 있고 이제 뭐 밑에 집이 노래방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설 분당에서 혹시 상가 건물 이런 데서 지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신설분당 많이 다니고 또 우리의 동료 신부님들 얘기 들어보면 목욕탕 밑에 집은 가끔 물 새가지고 물 뚝뚝 떨어진다고도 하고 미사 중에 누가 이렇게 노래를 구수하게 부르는지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한다고 해요. 네. 오늘 아직 그 말씀 미사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혼인잔치 분위기가 아직 무르익어서 음악 소리가 좀 쿵쿵쿵쿵 들리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 또 나갈 때는 또 우르르르 또 소리 들릴 거야 아마 구두발자국 소리. 우리 신자분들 이 모든 게 뭐 우리 본당 행사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죽다, 네, 죽겠다. 오늘 일독서에서 죽음이라는 얘기가 두 번 나왔어요.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네. 죽는다. 우리가 죽다라는 단어를 언제 보통 사용하죠. 보통 배고파 죽겠다 할 때도 죽다를 씁니다. 네. 힘들어 죽겠다 할 때도 죽다를 쓰고 좋아 죽겠다 할 때도 죽겠다를 씁니다. 또 뭐 있어요? 다른 은유적인 표현들, 뭐 배터리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써요, 그죠? 예, 예. 죽다라는 단어가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근데 오늘 그 선악과 우리가 얘기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유혹 앞에서 이 죽다라는 단어 자체가 분명히 만약에 뱀이 꼬실 때 하는 이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던 그 단어에 죽다라는 단어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다라는 단어가 같다 한다면 하느님께서 거짓말한 게 됩니다. 예. 분명히 안 죽는다고 뱀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따먹었는데도 안 죽었습니다. 대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로 인해서 추방이 되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두 가지가 돼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우리가 성서 안에서 등장하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는 어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의 상징성으로서 느껴지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아닌 평범한 그 유한한 삶을 가진 존재로서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해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기에는 처음에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역시 영원한 존재였다가 무슨 타락천사 비슷한 매치로 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하느님이 사용하신 죽다라는 단어와 악마가 사용한 죽다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했을 때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란 단어 자체는 당신과의 신뢰, 당신의 그 명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묘하게도 뱀은 하느님 네가 그걸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느님한테 불순종하는 거야.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느님과의 신뢰가 끊어지는 거야.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느님의 명을 하찮게 여기는 거야 라는 식으로 꼬신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점 자체가 진짜 먹으면 죽나 안 죽나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죽음 앞에 내가 이걸 독사과를 먹고 죽는 것처럼 죽냐 안 죽냐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먹었더니 안 죽어요. 하느님이 거짓말했네. 그래서 이제 이 그 여자는 그 아담에게까지 이제 권하게 됩니다. 일단 안 죽었으니까. 예.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듣고 있는 그 죽다라는 단어 자체는 하느님과의 신뢰와 그리고 하느님 명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 그런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한 이 뱀은, 성서 안에서 사탄으로 표현이 되는 이 뱀은 방금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탄과 동일 인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유혹을 했었던 그 사탄과 또한 동일 인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규율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규율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또 혹은 올바른 이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십계명 이외에도, 네. 그리고 정상적인 일반 시민으로서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지켜야 하는 법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을 해석을 할 때 그것이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단어, 그 문장 표현에만 맞추게 된다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악마의 꼬임에 이용당할 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문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어때요? 예,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네, 늘 우리 그 딱히 고해소에 들어가겠는데 뭘 얘기할지 잘 모를 때는 주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가 제일 단골 면입니다. 그죠? 예. 저도 그런 고해성사를 좀 보아보고 싶어요. 주의를 권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주의를 권했습니다라는 고해성사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근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내가 주의를 과연 거룩하게 지내고자 노력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돌아보지 않고 나는 미사 참례했어 안 했어에만 집중하게 된다 한다면 이 구절은 얼마든지 또한 오늘 사탄이 아담과 에와를 꼬셨던 그 문장 그대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미사는 가고 그 다음은 완전히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함부로 그 주의를 사용했을 때 오늘 주일인데 옆에서 조용하게 그러겠죠. 미사 봤잖아. 예.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그 순간부터 미사 들어왔다 나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내려놓은 상태로 지내게 합니다. 다른 구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간들이 특히 오늘 복음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던 그 시련과 똑같이 아담과 에와도 그 문장 자체 때문에 사실은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그 문장 단어가 아닌 우리가 임의로 해석하고 싶은 문장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때 우리는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전에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책이 있었어요. 그죠? 작가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한국에서 들어올 때 개신교에서 예수님을 모독했다 하면서 대모도 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막판에 생각을 바꾸셔서 내려오신다는 내용이에요. 소설입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소설책이 있어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혹들을 받으셨는데 사탄이 귀에 와서 내려가야지 꼬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밑에 달려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너도 한번 네가 그리스도의 아들이라면서 내려와 보라지. 옆에 있던 우도가 꼬시고 좌도가 꼬시고 밑에 있던 군중들이 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목소리가 들렸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하고 내려오시죠. 그게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책의 이제 모티브인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랑 잘 살아요. 네, 잘 사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소설에서는 그래요. 그 순간에 내가 했던 선택이 전적으로 나만의 나를 위한 선택이었구나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다시 십자가상으로 이제 되돌아가서 이제 무슨 영화처럼 이제 그렇게 나갑니다. 저는 학생 때 그 소설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런 선택을 하다니라고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 뭐라고 해야지 한국말로 더럼슬럭 그랬어. 뭐야? 한국말로 더럼슬럭 그게 한국말로 뭐야? 어, 한국말로 뭐지, 민규야? 더럼슬럭? 모욕하다. 그렇죠. 예, 그런 예,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표현.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한국말이 안 떠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자신이 어떠한 결정을 그 하느님의 부르심의 결정을 하기까지 그 예수님 또한 그 안에서 그 수많은 그냥 자 오늘 내가 이제 죽을 시간이 됐으니 죽어야지 하고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인간들과 똑같은 그러한 그 유혹 앞에서 끊임없이 그 순간에 이제 흔들리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때문에 우리 또한 수도 없이 그러한 시험들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의 질문 또한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선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아 예수님도 인간들과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다 단순히 이 부분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혹을 받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예,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유혹들을 견뎌낼 때 우리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약한지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이 부분에서 약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준비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죠. 예, 일독서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음 그리고 뱀이 여자를 꼬실 때 사용했었던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서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어인 양 이렇게 같은 의미인 양 그렇게 꼬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 앞에서 넘어갈 기회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예, 차버릴 수 있습니다. 시험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혹은 직장에서 한 사회에서의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 자녀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내 스스로가 가장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기꺼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잘 무장되어 있을 때 그러한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험을 잘 즐기고 나를 더욱더 강하게 무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내려오실 뻔한 예수님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해요. 그죠? 예수님 또한 그러한 유혹 앞에서 스스로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랬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수 있었고 하느님을 부르면서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순 기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시련들 혹은 시험들 앞에서 여러분들도 굳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뒤처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